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22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담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이 조선반도에 또다시 일촉즉발의 핵전쟁 위험을 불러오고 있다. 미국은 22일부터 남조선과 일본 등 해외 기지들에 전개된 수많은 미군과 남조선 괴뢰군 병력 그리고 방대한 전쟁 수단들을 동원하여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월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 연습을 강행하는 길에 들어섰다. 미국이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남조선 괴뢰들과 야합하여 벌이는 대규모의 침략적인 합동군사 연습은 절두절미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선제 공격을 노린 엄중한 군사적 도발이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도전이다. 특히 이번 군사연습은 미국이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각종 핵전략폭격기와 사드 등 전략자산들을 계속 끌어들여 전례없이 불안정해진 조선반도 정세를 전쟁발발 국면으로 몰아가는 용납 못할 범죄이다. 미국이 공격적이고 침략적인 합동군사연습들과 무력증강책 등을 끊임없이 감행하면서 정세격화의 악순환을 조성하는 속심은 어떻게 하나 지난해 8월 사태와 같은 최극단의 정세를 다시 조성하여 그것을 구실로 남조선에 더 많은 전략자산들을 끌어들이고 미일 남조선 삼각군사동맹 형성을 합리화하며 이 지역에서 군사적 지배권을 유지해보려는 데 있다. 침략적인 미국 남조선 합동군사 연습이 전면 중지되지 않는 한 조선반도와 지역에서의 긴장 완화나 평화와 안전 보장에 대하여 생각조차 할 수 없다. 우리는 미국의 항시적인 핵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국가와 제도를 보호하기 위한 자위적 조치로서 핵무장의 길을 선택하였으며 핵무력 강화를 전략적 노선으로 틀어지고 나아가고 있다. 미국에 의하여 강요되고 있는 핵전쟁 위험을 강유력한 핵억제력에 의거하여 근원적으로 종식시키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는 것은 우리 공화국 정부의 일관한 입장이다. 미국이 끊임없이 벌려놓고 있는 침략적인 전쟁 연습을 비롯한 대조선 적대시 책동과 핵 위협 요소들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단호하고 무자비한 대응을 면치 못할 것이다.